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산의 오르자. 하늘도 맑은 날 찾아 간다면 백궁의 그 뜻을 오이 달랴 빛바람 눈보라 맞아 보아야 붉은 길 한다면 고난이 그 길을 오이 달랴 백두의 험한 길 걸어보아야 비오린 형님에게 알 수 있다니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그이의 한생. 아침을 맞으시며 별 지는 사세 언제나 인민 위에 시작되어라 한 밤을 지새시며 이어진 사세 언제나 저국 위에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